됐겠나? 아, 나 다 같이 같이 그도 난 이 우스데이 답에 개하이 욕한 줄을 너 서워 하더너 안테나가 비비비대 그 기능성의 행카 같이 스름이다이 기분 반복 기득한 날 무의식이나 꼬이노 욕하음 아도대 비꾸리 시나 이연이 잔또 알아 또 날아실 때 구레루요 무시도 까나 유크리또 새긴 줄 Thank you.